고개를 돌보나 여태 온종일 핸드폰을 보네 뭣도 안 잡혀 내 손에 모든 게 복잡해 머릿속엔 Give me some, give me some 내 맘에 이미 난 수십 번을 말해 하루만 함께하고픈데 계속 바쁘기만 하면 나는 뭐해 두 손을 모아 기도해 Oh girl 난 네가 필요해 My clock is ticking like Oh yeah 이젠 알아줘 내 맘은 Baby falling falling 이런 내게 call me call me 너는 지금 뭐해 뭐해 시간은 가는데 Baby I'm falling falling 다시 내게 call me call me 너는 지금 어디에 어디에 이제 내게 와줘 어서 내게 말해줘 다른 일들은 미뤄 Feeling like I'm dizzy 현기증이 나를 빨리 call me give me some 내 맘에 나름 또 다시 한번 말해 하루만 옆에 있고픈데 계속 바쁘기만 하면 진짜 뭐해 오늘도 나는 기대해 Oh girl 넌 대답이 없네 My heart is breaking like Oh yeah 아무 말이라도 해줘 baby Falling falling 이런 내게 call me call me 너는 지금 뭐해 뭐해 시간은 가는데 Baby I'm falling falling 다시 내게 call me call me 너는 지금 어디 어디 이제 내게 와줘 버린